여자 마음도 모르는 매력 없는 사람이야. 말이 참 안 돼. 그런데 머릿속에 네가 집을 지었나 봐. 거리를 나서면 처음 마주치는 사람이 너잖아. 두 눈은 관심이 없는데 어느새 정이 들었나 봐. 사랑이 그런 거야. 피할 수 없는 게 또 사랑이야. 아니라고 말해도 마음이 불러와. 자꾸만 조금 커져가는 사랑이야. 한 발 더 물러서면 더 깊이 들어와. 내 표정은 눌러도 마음은 나봐. 자꾸만 이제 성큼성큼 다가오네. 상처가 많아. 두 번 같은 사랑은 피하고픈 사람이야. 생각도 못해. 그런데 가슴속에 빈자리를 채웠나 봐. 거리를 나서면 처음 마주치는 사람.